하나 살았다는 그 꽃을 사랑한 어린 왕자 있었다네. 꽃이 내 말을 들어요. 나는 당신을 사랑해. 다른 사랑의 어린 왕자 그 한마디 떠나야 하였다네. 꽃은 너무나 슬퍼서 울었다네. 꽃은 눈물에 흘렸다네. 어린 왕자는 눈물을 감추며 멀리 저 시들어버렸다네. 어린 왕자는 꽃이